속에서 내 눈물 속에서 보내야만 했었는지 왜 웃기만 하니 뭐라고 말해봐 너도 나처럼 기다렸다고 날 사랑한다고 다시 슬픈 이별은 없다고 혼자이면 언제나 이것만 기억해줘 너의 마지막